부신 하늘에 시선을 가린 채 내 품 안에 안기네. 흐르는 음악에 정신을 뺏긴 채 그대로 벌려주네. Oh God, help me, help me. 숨이 멎을 것 같지. I can check 그대로 빨려 주네.